7월 13일 수요일 앞장선 헌신과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분의 때에 이루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며 이를 준비시킵니다. 그 땅을 곧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의 안식을 잠시 미뤄두고 요단강을 앞서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명령대로 다 행하리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업을 먼저 소유한 성도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을 위해 더 수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약속하며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묵상 에세이. 부담과 두려움을 이기려면.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5년 4월 12일 미국인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때 가장 크게 충격받은 사람은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을 것이다. 당시 루즈벨트는 신화적 존재였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되고 경제대 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하며 나라 경제를 살려낸 장본인이다. 그는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나치 독일파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 또한 두려움 없이 밀어붙인 탁월한 지도자였다.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보라. 그는 당시 기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일 것이다. 그래서 매우 위대했던 전임자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고신일에 준비된 2인자. 한절 묵상. 하나님은 임무를 부여하실 때 구체적인 지시도 함께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선포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백성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도자는 원대한 목표와 더불어 원칙을 세워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담대하도록 도와주소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기에 협력하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노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